기대는 바다 바람 두 발머리 닿을까 너를 등에 업고 배사장 그 끝에 앉아 나누던 사랑 무겁지라면 묻지마 나는 정말로 괜찮아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난 슬픔 속에서라도 웃겠다 집게가 오른 내 얼굴 갑자기 흘러내린 내 눈물 엄지를 꾹 눌러다가 부지만 잊을 수가 없던 눈시울 너를 껴안고 있던 내가 말했잖아 이 짧은 두 발로 이 작은 두 팔로 내가 힘들 때 스피 불고 있을 때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겠다고 너의 품에 안겨 사랑을 속삭이며 호텔에서 내려다본 불살의 예경 천천만 안경으로도 절대 볼 수 없는 바다보다 깊은 너의 마음 아름다운 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겨울이 오기를 설레이던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너를 축복하고 있지만 딱 무서워 차가운 바람 상처뿐이었던 지난 사랑 네가 호련히 떠날까봐 난 그게 정말 두렵다 몸은 늙어가는데 왜 마음은 그렇지도 않을까 사랑은 깊어져만 가는데 왜 확신은 서지 않을까 욕조에 눕혀 내 토박아 손길로 조심스레 너의 머리를 감겨줬어 눈을 감은 내 입술에 나는 살펴지 사랑한다면서 입을 맞춰봤어 빙그레 웃어주는 내 모습 밤새 나는 뭔가 키스 난 아무데도 안 가 내 곁에 있잖아 세상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아 무엇보다 특별한 사랑을 줄래 그 누구도 흉내 내수조차 없게 내 품에서 잠이 든 그대를 위해 불러주고 있는 사랑의 노래 사랑이 고갈수록 질투가 더해져 내 주위에 남자들이 이상하게 싫어져 사랑에 빠져서 그대 품에서 그 양 이대로 나 잠들었으면 좋겠어 Oh baby girl